H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여러분은 언제 가장 아 진짜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텅 비어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에서 하나둘씩 꽃을 피우기 위해 몽우리가 생기고 비어있던 공간을 채울 때인 것 같아요. 봄이 찾아와 길을 걷다 보면 벚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벚꽃은 완연한 봄으로 느낄 무렵에 피어서 단 며칠의 시간 동안 가장 아름답게 나무를 뒤덮다가 꽃이 떨어지고 잎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집니다. 짧지만 벚꽃이 주는 아름다움은 벚나무를 찾게 되고 봄 하면 벚꽃이 떠오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때로는 중간고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끝났으니 아름다운 정신,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벚꽃의 꽃말처럼 우리의 여행을 아름다움과 벚꽃으로 가득 채워줄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떠나볼까요? 그럼 오늘의 전국 일주 하동으로 출발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아프던 너의 이름도 아이유 봄 안녕 봄. 이제는 미련이 아냐. 하얗게 잊어버린 듯 살다가 또 한 번 마주치고 싶은 우연이지. 하동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신라에 편입된 후에 한 다사군이었다가 757년 신라 경덕왕 때에 전국 지명 한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름인 하동군으로 개칭됐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지명 한화 정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지명을 모두 당나라식으로 바꾸어 한자화하는 정책입니다. 지금의 읍, 면 단위까지 전국에 바꾸지 않은 이름이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는데요.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알게 되니 더욱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려시대까지 하동현이라고 불리우다가 조선시대인 1414년 공도정책으로 인구가 줄어든 남해현을 합하여 하남현이라 했습니다. 1895년 고종이 진주부 하동군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듬해인 1896년에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온전한 지명을 갖게 되고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악동 뮤지션 새삼스럽게 왜 그런가 봐 oh, oh, unfriendly girl 우린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 근데 그 사이에 사랑이 오갔나 우린 꽤 오래 계속 그냥 알고만 지냈던 사이 딱 그 정도 한 번 더 진심 어린 말 없었던 거야 넌 눈치가 없는 건지 뻔해 눈짓에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다른 곳들보다도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하동으로 여행을 떠나 한번 흠뻑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동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화개장터입니다. 이 화개장터는 영남과 호남 간의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경상도와 전라도의 교류지점의 역할까지 해냈답니다. 실제로 화개장터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내며 지역 감정 없이 정다운 사투리를 듣고 나누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말로만 들었을 땐 그냥 시골에 있는 장터 같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화개장터라고 하지만 특별한 거 없는 우리가 알던 그 시장이겠거니 했는데요.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곳이랍니다. 배가 고플 시간이지만 우리 본격적으로 음식을 맛보기 전에 화개장터의 명물, 이 벚꽃길을 보고 들어가 볼까요? 쌍계사라는 하동군에 위치한 절과 화개장터를 벚꽃들로 이어주어 완벽한 벚꽃길을 만끽하실 수 있답니다. 이제 화개장터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 안에는 50년이 좋게 넘은 벚꽃나무가 만개하여 흐트러지고 있네요.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벚꽃길이 펼쳐져 있어 이곳은 심리 벚꽃길이라고 불리운답니다. 그럼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고 다시 만나요. 맛있는 음식들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전화하면 좀 이상한 걸까? 10cm 길어야 5분. 잘 보내기도 애매한 시간일까 봐. 너를 바래다 준지 길어봤자 5분. 내겐 끝도 없이 멈춰있는 시간 같아. 남들도 한다는 그런 밀고 당김이 나는 어려워. 내가 싫어질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내 앞에 있던 막차는 떠나네. 오늘은 안 되겠어. 이러다 또 못 잔다고. 네가 먼저 잠들기 전에 지금 달려가 우선 꼭 끌어안고 인사라도 해야겠어. 출발. 나름 바쁜 남자라 내게 말해왔지만 사실 안 가해. 내가 귀찮을까봐 어쩌지도 못하고 내 앞에 있던 막차는 떠나가네. 오늘은 안 되겠어. 이러다 또 못 잔다고. 네가 먼저 잠들기 전에 지금 달려가 우선 꼭 끌어안고 인사라도 해야겠어. 잠깐만 바보 같은 걸까. 혼자 이러다가 집에 가게 될까. 어젯밤 네 생각에 못 잤지만 괜찮아. 안 졸려나 힘들지도 않아. 자꾸 웃음만 나와. 오늘은 안 되겠어. 이러다 나 죽는다고. 네가 먼저 잠들기 전에 지금 달려가 우선 꼭 끌어안고 너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라도 해야겠어. 화개장터에서 하동의 맛을 느끼지 않고 돌아가는 건 반칙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음식은 제첩입니다. 제첩 많이들 먹어보셨나요? 제첩은 조개인데요. 다 자란 것의 크기가 기껏해야 2cm 내외로 초소형 조개입니다. 사실 다른 조개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여서 조개살을 맛보는 것은 어렵지만 제첩을 이용해 육수를 내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일품입니다. 제첩국, 제첩된장국처럼 제첩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국물 요리로 대변신해서 여러분의 입맛을 돋아줄 겁니다. 작아서 별 맛이 안 느껴질 것 같다고요? 보기에는 조그맣고 볼품없어 보여도 특별하고 깔끔하게 맛과 영양까지 책임져 준답니다. 그래서일까요? 해장 음식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해장할 때 제첩국을 떠올려 도전해보세요. 우리가 하동으로 떠나온 4월 말이 제첩이 가장 많이 잡히고 뿐만 아니라 실하고 조갯살이 꽉 찬 제첩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개장터 안에서 제첩국까지 맛봤는데요. 하동을 눈으로 입으로 담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사랑 이게 맞나 봐. 모르는 줄 몰랐지. 사랑해본 줄 알았지. 네가 내 맘속에 오기 전에 나도 안다고 믿었지. 별거 없는 한마디 연락한 통에 괜히 혼자 들뜬 기분이 제 날 바라볼 때 살짝 웃을 때 그냥 널 따라 웃게 돼. 너를 알아갈수록 더 알면 할수록 더 더욱더 좋아지는 너 사랑이게 맞나 봐. 벅차는 이 느낌을 놓치기 싫어. 날 바라봐줄수록 더 안아줄수록 더 더 네 맘을 갖고 싶어. 사랑이게 맞나 봐. 이보다 좋은 건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아직까지는 어색해. 서툴러도 조금 이해해줄래. 혹시 내 한마디가 운이 길 깰까.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해. 고개 떨군 채 힘들어 할 때 말없이 너를 안게 돼. 너를 알아갈수록 더 알면 할수록 더 더욱더 좋아지는 너 사랑이게 맞나 봐. 이보다 좋은 건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너로 인해 알게 됐어 온전히 사랑한다는 걸. 계속 사랑이게 맞나 봐. 벅차는 이 느낌을 놓치기 싫어. 날 바라봐줄수록 더 안아줄수록 더 더 네 맘을 갖고 싶어. 어떤 곳의 벚꽃은 4월에, 또 다른 곳은 5월에 만개하는 것처럼 꽃의 개화 시기는 모두 다르고 지는 시기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건 날씨도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무의 굳은 의지 때문 아닐까요?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도 흔들리지만 마침내 꽃을 피우듯 우리의 날들이 만개할 그날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멋진 경험을 하며 단단해지길 바라요. 그럼 오늘의 6일차 전국일주 마칠게요. 고성, 속초, 영덕, 경주, 포항, 하동까지 온 여행의 그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주꾼 이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걸어가네. H. UBS